머리가 짧은 왕 난 처음 봤어. 야. 나는 왕이 될 거야. 제일 좋은 왕. 비젓한 왕 되어서 호령할 거야. 으이, 무슨 일인지 심상치가 않아. 그 누구도 내게 그러니까 내 말은 명령하지 못해. 이렇게 하라고 내가 말할게. 저렇게 하라고 얘기 좀 들어봐요. 하루 종일 놀아도 돼. 그건 말도 안 됩니다. 내 맘대로 할 거야. 저 왕자님나 하고 얘기 좀 합시다. 제 멋대로 하려면 제발 난 빼줘요. 버릇 없는 그런 아프리카 난 미련 없어요. 오, 오마 왕자 정말 걱정돼. 어서 빨리 왕 되고 파. 어느 곳을 봐.